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니? 난 웃고 있지만 쓴 웃음을 보였지만 혹시라도 힘들었었다면 조금 더 가까이 내 곁에 다가와 주네. 내 손을 잡아봐, 내 눈을 바라봐, 네 곁에는 내가 있어. 내 맘을 느껴봐, 너를 사랑해, 언제라도 널 지켜줄게. 난 지쳐있지만 눈물을 보였지만 한 번만 더 이 주를 돌아봐. 혼자는 아니야, 이 모든 걸 안아줄게. 내 손을 잡아봐, 내 눈을 바라봐, 곁에는 내가 있어. 내 맘을 느껴봐, 너를 사랑해, 언제라도 널 지켜줄게. 사랑.